내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 대도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?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.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?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.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?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.